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당신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길 당신의 삶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길 때론 사는 게 허무하고 무기력할 때 당신의 육첩방을 밝혔던 등불을 기억할게 난 왜 느끼지 못하고 배우려 했을까 용기 내지 못하고 뒤로 숨으려 했을까 그에겐 총칼 대신 연필 끝에 힘이 있었기에 차가운 창살 건너편의 하늘과 별을 바라봐야 했네 나의 이름 나의 나라가 부끄럽지 않게 오늘도 나아가야지 흙으로 덮여지지 않게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이 바람에 스치는 밤 내가 길을 잃은 밤 기억할게요 하늘의 별을 해던 당신의 밤 당신의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앉아 부끄러움이 없길 당신의 꿈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길 Yeah, 비판이나 비아냥이 싫어 머뭇거리더니까 뒤돌아 걸어가는 시대 뒤에 고개 숙인 내가 밉다 나 한국인 나 한국 사람 근데 나 아직 두려워 촛불 위에 바람 잃어버린 이름과 나라 없는 서름과 죄책감이 섞인 철이 내 자화상 왠지 모르 위로도 깨꼬겨 일어나 짓는 어린아이의 걸음아 오늘 밤 어둡게 당신이 쓴 시가 별이 돼 광장 위로 비추는 빛이 되네 비추는 빛이 되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작지만 명예로운 이 나라의 시인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별이 바람에 스치는 밤 내가 길을 잃은 밤 기억할게요 하늘의 별을 해던 당신의 밤